따위 돌아가 어때 지금 기분이 우리는 마치 자석 같아 서로를 안고 또 밀쳐내니까 너는 날 미치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해 그래 알겠지 넌 참나 기가 막히게 해 너는 날 춤추게 하고 술 없이 취하게 해 그래 알겠지 넌 참 착한 날 독하게 해 우리들만의 영화에 진짜 주인공 You must go on.